used to cry. Used to cry. Yeah. 우리 처음 만난 추웠던 December. 버틸 수 없게 세상은 시렸고 언제 생긴지 모를 이 상처들을 혼자 위로하고 알아주던 틈. 그날은 so magical, so magical. 그래 넌 angelical, angelical. 구름을 부숴버린 저 태양처럼 날 환하게 비추고 있던 너. I used to cry, I 울고 싶지 않아. 괜찮은 척 웃으며 넓은 순간 I 깜깜했던 밤이 빛이 나기 시작해. 어둠 속에 감춘 내 눈물도 네 빛 앞에서 모든 게 다. I used to cry. 세상은 빛났고 나의 오늘도 내일을 깨준 너. 고마운 건 항상 나였는데 말야. 그날은 so magical, so magical. 그래 넌 angelical, angelical. 영원히 변치 않는 저 태양처럼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너. I used to cry, I 울고 싶지 않아. 괜찮은 척 웃으며 본 순간